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, 인민존중,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북도 북부피해복구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부대들과 단위들의 감사를 보내주었습니다.